네가 잠들 때 시작되는 아침, 평안한 너의 밤이 내 행복의 이유야. 가슴 한켠에 기적을 꿈꾸며 오늘을 시작해. 랄라 슬픈 기억 조각들은 달에 맡기고 새롭게 맞이하는 아침.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은 하루가 될 거야. 그러게. 야, 근데 해가 왜 이렇게 높게 떠 있어? 어, 그러게. 망했다. 10시야. 야, 도주각이야, 빨리 와. 빨리 와. 오. 햇살 좋다. 여름 햇살에 반짝이는 바다,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위를 날아. 태양 아래 빛나는 날 꿈꾸며 오늘을 시작해. 랄랄라